UBS. . 매주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제빵사 고송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걷다가 독특한 디저트를 파는 곳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지도 못한 조합을 만들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메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려한 모양을 가진 디저트의 맛이 대부분 실망스러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가 다 좋아하는 재료인데 말이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좋아하는 것을 한 곳에 다 넣는다고 늘 결과물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럼 오늘은 베이킹의 시작! 가장 기본적이고 다섯 가지 재료만으로 만들 수 있는 플레인 머핀 레시피 알아보러 떠날까요? 6일, 일곱 번째 쿠킹 시간에는 기본 중의 기본 플레인 머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머핀의 유래 먼저 알려드릴게요. 머핀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작은 케이크를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작은 머핀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떠올린 부드러운 머핀을 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때요? 푹신하고 달콤한 머핀의 풍미를 느끼셨나요? 네, 그럼 제대로 느끼신 거예요. 사실 머핀에는 부드러운 빵이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다고 해요. 머핀은 정말 보이는 것처럼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레시피를 알아보러 갑시다. 세프나인 무중력. Yeah. 그 어떤 존재도 너보다 신비할 수 없을 걸. 난 빠져들어간 낯선 느낌에 마치 꿈인 듯이 나를 끝내. Oh, yeah. 한순간 다운 주파수 모든 한계 넘어서 wonderful. 수많은 신호 속 기타나나 네가 내게 온 거야. 날 빨아들인 눈빛 나도 법칙도 없어 널 보면 기적의 의미를 알 것 같아 그게 너니까 너는 내가 오래 오래 오래 기다린 우주 내 곁에서 on and on and on 이 느낌 이대로 멈출 수 없는 걸 너로 채운 이 순간 baby 가장 완벽한 너는 내가 오래 오래 오래 바래온 우주 내 곁에서 on and on and on 이 시간 넘어도 춤을 춰 너와 나 아름답게 번져간 또 비꼬서 또 비꼬서 지금 뭔가 떨린 것 같아 다리 사이사이 이미 너에게로 가 있어 내 바니바니 우리 멀리 보자고 저 은하수로 넘어 함께 탈출하자 파피용 둘이 우주까지 항상 기분 좋은 하루 몸은 가벼운 하루 그 이유 너야 바로 못 찾겠어 다른 생각들은 지루해 yeah. 하늘 날아 지금 기분해 yeah. 날 뒤흔드는 그럼 재료를 알아봐야겠죠? 베이킹의 핵심 재료 버터는 155g을 준비해주세요. 저번 주에는 버터가 많이 안 들어갔으니 이번 주는 팍팍 많이 넣어봅시다. 설탕은 110g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설탕은 130g 정도까지 넣어주셔도 좋아요. 달걀은 160g이 필요합니다. 달걀 160g이 달걀 몇 개냐고요? 소란 기준으로 달걀 3개 정도입니다. 일반 달걀을 사용하실 때는 2개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쿠키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박력분 210g, 베이킹 파우더 2g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재료가 5가지만 들어가죠? 추가로 달걀 비린내가 싫으신 분들은 바닐라 익스트랙 2g을 추가해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재료 준비 끝! I'm so chugga so far 가라앉지 않게 비틀 아이유 어프 까풍방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줄 알아 I'm so chugga so far 휩쓸리지 않게 울렁울렁거렸다 까뚜밤 깨보내더라도 지는 건 난 못 참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실온에 두어 말랑해진 버터를 풀어줄 거예요. 버터를 손으로 눌렀을 때 버터가 푹 들어가는 정도면 큰 볼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버터를 거품기로 풀다가 설탕을 나눠서 넣으면서 크림화 시켜줘야 해요. 설탕은 한 번에 몽땅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설탕이 잘 녹지 않아 팔이 굉장히 아프답니다. 설탕이 다 녹아 마요네즈와 같이 아이보리색이 되었다면 끝! 이제 달걀을 넣어볼까요? 실온에 두어 찬기가 빠진 달걀을 풀어 3번에서 4번을 나눠서 섞어줍니다. 차가운 달걀을 사용하거나 달걀을 한꺼번에 많이 넣은 경우 분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반죽 분리가 두려우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를 먼저 넣고 섞어주세요. 분리가 일어난다고 해도 가루를 넣으면 다 괜찮아지니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마지막으로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채쳐줄 거예요. 주걱을 사용해 덩어리 지지 않도록 반죽을 들어 올려가며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섞게 되면 반죽이 질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섞어주세요. 엑소 뷰티풀 하늘은 머릿결 그 사이로 뜨는 소년의 기도 간절합니다 색깔 향기 소리 없는 내 맘 스며들어 점점 비갠 후에 투명한 거리의 색 그 싱그러운 닮은 나의 여신 하늘에 뜨는 꽃 대지에 피는 봄 다 막을 수가 없잖아 처음부터 정해진 걸 너에게 끌리는 맘 love 숨이 닿는 그 순간 네 향기에 눈이 들어가 꽃잎을 닮은 그 몸짓이 퍼스러지지 않을까 내 입술에 닿던 나의 이름 의미 없던 내가 특별해져 하늘은 바닷빛 스며든 금귤빛과 혼자 올지 모르지 노을 같은 사랑이란 말없이 번져가고 love 다른 색을 가져도 이 세상에 물들어가 이제 반죽을 구울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반죽을 짤주머니에 예쁘게 담아줄게요. 만약에 짤주머니가 없다면 숟가락을 사용해 일정한 양으로 나눠줘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짤주머니를 손에 들고 반죽을 넣어도 되지만 저는 대부분 긴 보온병을 사용해요. 보온병 안에 짤주머니를 넣고 반죽을 넣으면 쉽더라고요. 초보자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자, 머핀팬에 유산지를 깔고 반죽을 누르는 느낌으로 쭉 짜주세요. 70에서 80% 정도만 채워주면 양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머핀은 딱 한 번만 만들 건데 틀 사기 아깝다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자, 한 번만 알려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준비되셨나요? 종이컵 윗부분을 자르고 컵 안쪽에 버터칠을 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머핀 틀이랑 다를 게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23에서 25분간 구워주면 완성! 에이핑크 고마워 함께 해줘 참 예쁜 추억들 의미 자체가 선물 너의 용기가 내게 말을 걸대면 우리 서로 눈빛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힘겨웠던 날도 함께 아파서 시간은 우리 편인걸 세월이 지나도 영원한 지금 내일을 알지 내게 말을 걸듯이 이제 서로 그 눈빛만 봐도 따뜻해지는 마음 행복했던 날도 함께였으니 행복한 순간부터 마음 아팠던 날까지도 모르는 게 없었던 우리 사이인걸 참 예쁜 마음뿐인 그대에게 수줍은 미소 고마운 이 마음 변치 않을게 언제까지라도 괜찮아 시간은 우리 편인 여러분, 머핀과 컵케이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여태까지 당연히 같은 디저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저와 똑같이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 컵케이크는 이름 그대로 컵에 구운 케이크입니다. 일반 케이크와 다른 점은 한 사람이 먹기 좋은 사이즈라는 점이죠. 그 반대로 머핀은 밀가루를 많이 넣고 구운 빵의 한 종류입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 컵케이크보다는 뻑뻑하고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죠. 디저트용인 컵케이크, 그리고 식사 대용인 머핀. 모양만 같을 뿐 맛이나 용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이제 아시겠나요? 세븐틴 캠프파이어 함께 우리가 같이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볼까 너를 닮은 날씨와 코끼리의 추억들 모두 적은 쪽지를 앞으로 내서 서로에게 건네주면 외모를 좀 맡겼던 우리 속마음을 앞으로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서로의 눈빛이자 날잖아 너 앞에서 쑥스러운 뿐이던 내가 어느새 너와 눈 맞춰 따라 달도 가깝게 비치는 밤하늘 밝게 비춘 우리의 노래소리 우리의 웃음소리 하나 둘씩 튀는 물씨 속에 보이는 우리 추억 더 밝게 빛나가 주치는가 해도 미소만 그렇게니까 시간은 빨리 가 아쉬운 마음은 벌써 나보다 눈치도 빠르지 속도 모르고 시간은 흘러가지 쉽진 않았지 너와 나 여기까지 또 오늘 기서로만 믿고 왔지 금쪽같은 시간 금방 흘러가니까 꽉 붙잡아두고 싶어 너와 함께니까 내 손에 또 기타와 타오르는 불꽃 앞에 이 얘기로 출발하는 추억의 기차 밤하늘 밝게 우리의 노래소리 우리의 웃음소리 하나 둘씩 두는 물씨 속에 보이는 우리 추억 더 밝게 빛나가 우리만은 시간에 쫓겨있지는 말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매일 아침에 같이 불러봐요. 이 밤이 지나다 힘들고 너 지칠 땐 그댈 밝혀줄게요. 내 손을 놓지 마요. Oh, 내 옆에 있던 너, 네 옆에 있던 너. 오늘의 자판기. 디저트와 어울리는 음료를 추천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음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머핀과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료는 우유와 커피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치노는 우유를 섞은 커피에 계피가루를 뿌린 이탈리아식 커피입니다. 카푸치노의 황금 비율은 에스프레소, 우유, 그리고 우유 거품이 1:1:1이라고 하네요. 우유 거품의 부드러움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카푸치노.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머핀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우리들의 콘서트. 무대 위를 채워줘 너희들의 벅찬 함성 소리로. 너가 있기에 모든 순간에 생기가 돌아. Yo, mic check done, spotlight on and I'm ready to go. My adrenaline rushing through my veins the way that I start the show. Here we go. A show for my people, my family, friends and my fans. This okay. song goes out to all you guys. Everyone. Now put your hands up. 느껴져, 떨린 뜨거운 내 가슴은 우리들의 얘기 엔딩 따윈 없어. 의미 없던 컬러를 너희를 만나서 특별해진 거야. 푸른 물결 어떤 스팟라이트도 환호성도 이제 부족하다고. Without you this song is yours. 널 위한 이 노래가 언제까지 나 지켜줄 거야. 새로운 취미 홈베이킹. 이번 주 꼼지락 홈베이킹에서는 플레인 머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을 갓 시작한 베리니들도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 아닌가요?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를 조금 응용해서 초코칩 머핀, 견과류 머핀 등 나만의 다양한 머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는 초보자를 위한 실패 없이 만드는 마카롱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 한나연, 기술의 구봉규, 저는 일일 제빵사 고성이었습니다. HUBS